수가 없고 가는 청춘도 잡을 수가 없고 가는 세월은 이자도 없고 가는 청춘은 벌금도 없고 세상 천지를 다 준다 해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사랑 여름 사랑은 소낙비 사랑 가을 사랑은 단풍잎 사랑 겨울 사랑은 겨울비 사랑 메마른 가슴에 사랑비가 오네 메마른 가슴에 사랑비 사랑비가 오네. 양주 먹다가 소주를 먹고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 차가용 타다가 버스를 타고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 고기